마침 나온다고 했잖아. 그런데 왜 아무 소식도 왜 없는 거야. 지난 날들 나와 함께 했던 넌데 돌아온다는 약속도 잊어버린 걸까. 너무 너무 잔인해도 지쳐버린 마음에 녹슬은 가슴에 내가 벙어리가 돼서 처음으로 너를 잃고 돌아서가는 길 잘못된 가슴으로 멀리도 가는 길 잠시라도 보고만 싶은데 떠나가면 죽을지도 살지도 못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걸음을 억지로 떼어 눈물 나오는데 왜 자꾸만 어리석게 자꾸 너만 불러 울어 네가 미워서 울어 나를 떠나서 울어 너 때문에 생활이 안 돼 미안해 가지마 절대 떠나지 마 울어 울어 울었어 한참 소용없잖아 너 떠난 뒤에 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그래도 떠올려 생각해보면 좋아서 위로라도 되니 추억인가 보다 기쁜 밤 내 어깨에 잠든 내 향기에 취해 잠들었던 지난 기억 울어 네가 미워서 또 울어 너 때문에 생활이 안 돼 미안해 가지마 절대 떠나지 마 울어 울어 울었어 한참을 살 수 있다면 그냥 울어 너만 돌아와주면 다시 내게 오면 안 울게 너 없이는 단 하루라도 못 사잖아 그걸 알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 왜 날 버려 나를 이렇게 못 사